그렇게 살았죠. 매일 그냥 살았죠. 앞날은 안 보이고 답답하기만 했죠. 똑같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시간들.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.